며칠 떠나고 나면 행복할 거라고 잘 살 거라고 그래서 널 보내줬는데 흔들리고 있잖아 이제 널 잊었나 했는데 보내야 했던 그날 밤보다 훨씬 더 짙은 슬픔에 하지만 너를 또다시 받아줄 수는 없어 이렇게 나 돌아서는데